깨끗한 미나 누가 전해 좀 마 baby 좀 마 baby 내가 여기 있다고 말야 기다린단 말야 baby you turn it up now 넌 같아 부탁 같아 부탁 말 좀 했단 미나 네 맘을 갖췄다면 그냥 나는 삶의 위나 이 세상에 이치란